있잖아. 바람이 좋은 날에는 한없이 맑은 날에는 너의 기억이 내게 내려와. 있잖아. 코끝이 찡해지는 날에는 눈물에 씻어 네가 흘러와. 차곡차곡 적어 다가온 하루 자꾸 생각나는 것과 너무 그립다.